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34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야와라카쿠테 오이시이데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켄타의 대학 축제에 간 뒤 켄타와 회전 초밥집에 갔습니다. 회전 초밥집에서는 작은 접시에 놓인 스시, 초밥이 컨베이어에 놓여져 손님 앞으로 옵니다. 손님은 먹고 싶은 접시를 골라 먹는 것이죠. 접시 색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럼 제34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야와라카쿠테 오이시이데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도로가 왔다. 도로って 何ですか? 마그로노 오나카노 부분です. どうぞ. いただきます. 야와라카쿠테 오이시이데스.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아, 도로가 왔다. 도로って 何ですか? 마그로노 오나카노 부분です. どうぞ. いただきます. 야와라카쿠테 오이시이데스.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켄타 앞에 먹고 싶은 초밥 접시가 왔습니다. 아, 토로가 왔다. 아, 토로가 왔다 라는 뜻인데요. 아는 놀랐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먹고 싶은 초밥이 자기 앞으로 왔기 때문에 켄타가 무심코 소리를 지른 거죠. 토로는 참치 배 부위에 기름이 많은 부분입니다.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기타는 왔다 라는 뜻인데요. 기마스. 옵니다의 타형, 즉 완료형입니다. 기타를 정중하게 말하면 기마시다가 됩니다. 토로는 가격은 비싸지만 초밥집에서 인기가 많은 메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토로, 참치 뱃살 부위를 먹어본 적이 없는 안나가 겐타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로って 何ですか? 토로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상대방이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그 말 뒤에 て 何ですか? 란 무엇입니까?를 붙여서 의미를 물을 수 있습니다. 남는 무엇이란 뜻이고요. です는 문장 끝에 정중한 표현이죠. 조사인 가를 붙이고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렇군요. 때 난데스까는 상당히 편리한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토로란 무엇입니까?의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토로 때 난데스까? 토로 때 난데스까? 켄타가 대답했습니다. 마그로노 오나카노 부분です. 참치의 배 부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마그로는 참치입니다. 노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고요. 오나카는 배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도 명사를 잇는 조사죠. 부분은 부분이란 뜻이고요.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명사를 잇는 노가 두 번이나 나오네요. 네, 마그로노 오나카노 부분, 참치의 배부분이란 의미가 되는데요. 이처럼 일본어에서는 노로 여러 개의 명사를 이어서 앞에 명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켄타가 말했습니다. 도우소. 여기서는 드세요란 뜻으로 사용됐는데요. 도우소는 무엇인가를 권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어서 안나가 말했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타다키마스는 식사를 하기 전에 인사말입니다. 식사 후에는 고치소사마데시타.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토로를 처음 먹어본 안나의 감상을 들어볼까요? 야와라카쿠테 오이시이데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야와라카쿠테는 형용사 야와라카이. 부드럽다의 태형입니다. 오이시는 맛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고요.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에도 태형이 있군요. 네, 야와라카이나 오이시처럼 형용사를 두 개 연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형용사 야와라카이를 야와라카쿠테와 같이 테로 끝나는 태형으로 만들어서 형용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4과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야와라카쿠테 오이시이데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도로가 왔다. 도로って 뭔데스카? 마그로노 오나카노 부분데스. 도저. 이타다키마스. 야와라카쿠테 오이시이데스.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아, 도로가 왔다. 도로って 뭔데스카? 마그로노 오나카노 부분데스. 도저. 이타다키마스. 야와라카쿠테 오이시이데스.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까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야와라카쿠테라는 형용사의 태형을 배웠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수식할 때는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태형으로 바꿉니다. 형용사를 태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드리죠. 형용사에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의 두 종류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 형용사는 싸다란 뜻의 야스이와 같이 마지막 음절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를 태형으로 만들려면 어미 이를 쿠테로 바꿉니다. 싸다란 뜻의 야스이는 야스쿠테가 되고요. 즐겁다란 뜻의 다노시이는 다노시쿠테가 됩니다. 예외는 이 좋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요쿠테가 됩니다. 한편 나 형용사는 건강하다란 뜻의 겐키와 같이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를 붙이는 형용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 사람은 히토니까요. 겐키나 히토가 됩니다. 나 형용사를 태형으로 하려면 어미에 네를 붙입니다. 건강한이란 뜻의 겐키는 겐키레가 되는 거죠.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란 표현은 밝다가 아카루이니까 겐키데 아카루이 히토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맛을 나타내는 의성어 의태어를 소개해드리죠. 아싸리는 담백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담백한 맛을 아싸리한 맛이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말은 아싸리와는 반대 의미의 표현인데요. 곧때리는 짙고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진한 맛의 라면은 곧때리한 라면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코너 오늘은 아싸리와 곧때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이타다키마스는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고기와 생선, 야채에 대한 감사와 이러한 재료를 재배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 네, 제34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야와라카쿠테 오이시이데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전 초밥집에서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